안녕하세요. 한 주 쉬고 5월 5일 날 새롭게 좀 준비해서 돌아온 안녕하니 너의 음악 5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메인 진행을 맡은 신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추임새를 맡고 있는 엄관식입니다. 오늘 새롭게 준비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신곡 소개를 좀 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곡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호. 먼저 5월 1일에 나온 앨범인데요. 김한선의 유즈미 라는 싱글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저는 나왔는지도 몰랐네요. 근데 이 곡 네. 저는 특별히 뭐라고 좀 옛날 생각해서 들으면 네. 괜찮다? 근데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는 좀 듣기 힘든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김한선이 그 용준형하고 같이 노래 나왔던 거 아세요? 알긴 아는데 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거 되게 뭔가 젊어지시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었는데 이번 것도 좀 약간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올드한가요? 올드하진 않아요. 네. 요즘 음악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살짝 듣기가 조금 MP3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네. 느낌.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5월 2일 날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더큐의 뉴에이지인데 더큐의 오늘 같은 날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영 포레버 스페셜 앨범이고요. 이승철의 사랑 길목, 그리고 이승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이승철이 아니에요. 네,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네. 그리고 조장혁의 셀프 리메이크 그대 떠나가도 싱글, 그리고 조문근 밴드의 빠담빠담 싱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들으신 곡 있으세요? 저는 일단 먼저 여기서는 방탄소년단 거 먼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스페셜 앨범이면 또 리패키지로 이렇게 몇 곡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를 듣진 않고 좀 추가된 것만 타이틀곡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아, 뭔가 약간 예전에 그 쩔어라든지 그 뭐지 런 이런 거보다는 약간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뭐그 안에 Save Me라는 들어요. 곡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승철이라고 지금 좀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사랑 길목이라는 그 싱글을 냈는데, 제작자가 변진섭 씨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묘하게 변진섭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변진섭 님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들어간 곡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였군요. 조장혁의 리메이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이것도 아직 못 들어봤네요. 원곡하고 이 곡하고 저는 원곡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셀프 리메이크인데 안 좋으면 어쩌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월 3일 네. 가볼게요. 코인클래식의 무설탕 소녀, 먼데이키즈의 리붓, 소심한 오빠들의 너도 해봐, 제이레빗의 Growing Every Day, 이건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네, 이승철. 맞아요. 이승철 베스트. 더 라이브 베스트. 그다음에 김동준 제국의 아이들의 힐링, 그리고 가비엔제이하고 이걸 6-8, 6-8이라고 네, 했나요? 6-8. 우리 사이 싱글. 이 정도가 나왔어요. 뭐 여기서는 네. 뭐 언급해 주실 만한 앨범 있나요? 저는 들었는데, 특히 막 이거다 싶은 거는 딱히 없었는데, 제가 들었던 거는, 우리 이승철님의 베스트와, 제아의 김동준의 힐링, 이렇게 들어봤었는데, 그냥 이승철님이야, 뭐 워낙 잘하시니까. 크게 막 감흥은 역시나 대단하다 이런 거였고, 김동준의 힐링 이런 거는 약간 저는 들어봤을 때 준비가 안 됐던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저는 그냥 김동준 노래를 네. 살짝 언급하자면 이것보다 좋은 곡이 네. 5월 3일 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저번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또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네. 코인 클래식이라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원시원한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들어보실 만한 앨범인 것 같고, 원데이키즈야 뭐 원데이키즈 가운 앨범이 나왔고, 소심한 오빠들 너도 해봐라는 이거는 이제 네. 높은 노래라는 곡이 이분들이 아, 유명한데, 그 전에 예, 있었던 곡이죠? 이거를 여자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반 스페이스 보컬이 네. 한 건데, 어반 스페이스라는 보컬 연인지 좀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네. 어반 스페이스가 보컬을 했어. 그걸 여자 버전으로 부른 노래인데 여전히 재밌습니다, 노래는. 그리고 제이레빗의 Growing Every Day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러 역시 힐링 음악 하면 제이랩이기 때문에 제이랩 좋아하시잖아요. 팬이 듣기에는 정말 5개 만점에 5개 주고 싶은 앨범인데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렇게 잔잔한 노래들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면 충분히 들으실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해서 5월 4일, 5월 5일 같이 할게요. 네, 같이 하죠. 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남메아리의 재즈 앨범, 그 다음에 프링의 뉴에이지 미니 앨범, 그리고 드디어 나온 악동뮤지션의 미니 앨범, 드디어 드디어.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크리살리스 미니 앨범. 아, 이거 크리살리스라고 있는 네. 거군요. 그리고 5월 5일 날 오늘 나온 앨범 싱글인데 딴따라 OST 파트 3에 한서윤의 길 잃은 아이 이렇게 다섯 곡 4일 5일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당연히 뭐 언급하실 게 있죠? 당연히 언급한다기보다는 아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 뭐 악동뮤지션 거는 저도 어제 밤에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뭐전뭐 굳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 이거다 끌리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 괜찮다 뭐 이렇게 MP3나 아, 저는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지만 이제 핸드폰에 넣고 다니고 싶다 이런 느낌 들었고.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도 말이 많으니까 저는 아이오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고 뭐 타이틀이랑 이제 뭐 수록곡 중에서는 한 벚꽃이 지면이었나 그거랑 그리고 이제 픽미 다시 녹음한 버전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타이틀 같은 경우는 약간 만들다 만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픽미가 되게 힘이 빠져요 들으면. 그 101명이 한 거랑 비교해서 101명이 한 거는 뭔가 딱 들으면서 뭔가 그니까 막 일할 때 들으면 뭔가 빠져들면서 뭔가 노동요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거는 다시 딱 들어봤는데 뭔가 맥 빠지는 느낌이 처음부터 이렇게 첫 소절부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볼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악동뮤지션은 뭐아 그래 악동뮤지션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여기 사춘기 상이라는 앨범인데 이걸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 이게 그 사춘기가 아니네요. 그 지금 사춘기가 보니까. 아니에요. 봄을 생각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봄 생각을 기록하다. 근데 저는 또 아쉬웠던 거는 미니 앨범이라. 아, 전체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윤하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은 상보다 하가 더 좋았거든요. 그두 번째 나온 게. 그러니까 악동뮤지션 이번 것도 하가 좀 기대가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아이오아이는 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아쉬워요. 아, 그냥 아쉬운. 네, 그러니까 좀더잘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좋은 곡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속 얘기했듯이 프링이나 남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 장르이기 때문에 뉴에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재즈 앨범이라 뭐막 정말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재즈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 라이트한 약간 분들도 들으면서 아 좋네라고 할 정도의 재즈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건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약간 그 라이트하다는 건좀 약간 밝다 이런 건가요? 그 라이트가 아, 아니라 그건 그 아니고. 라이트가 아니라 재즈의 느낌은 갖고 있는데 뭐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게 있어요? Fly Me to the Moon 재즈 아, 버전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뭐냐면 아, 그런 미스티라는 곡 느낌. 이런 거 이런 쪽의 그런 재즈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듣기 편안한 그런 곡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듣기엔 그랬어요. 근데 뭐, 사실 간단하게 오늘은 신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오늘도. 간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신곡 소개했습니다. 테마곡 추천. 을 했어야 했지만 테마곡 추천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와 뭐 그거에 맞는 노래 추천도 해드릴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인데 잭스키스가 최근에 무한도전에 나와서 토토가 투였죠?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기사화된 거뭐 H.O.T.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저희도 그 세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추억 보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지금 이걸 첫 번째 얘기거리를 이걸 갖고 왔는데 뭐 추억 보정 할 만한 거 있으세요? 저희의 나이가 공개되는군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끝물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추억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H.O.T. 팬이니, 막 재키 팬이니 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학교에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싸운 애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 게, 아, 그래요? 제주에는 오히려 잭스키스 팬보다 H.O.T. 팬이 더 많았어요, 아, 근데 제주에는. 저도 H.O.T. 팬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남자라서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당시, 학교마다도 그게 다를 그런가? 수 있는, 다르잖아요. 근데 둘이 완전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좀 약간 그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재키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니까 그 요새 막 많이 나오긴 하지만 30대 팬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그니까 저희 이제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뭔가 약간 연령대가 더 높은 그때 당시 뭐 여중생? 여고생? 이쪽한테 되게 인기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그래요? 오히려 제 주위에는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자애들이라면 진짜 네, JK. H.O.T. 재키 와 이런 아, 그래요? 느낌이라. 아니, 근데 제주에는 그냥 다 HOT 팬들 뿐이어서. 뭐 어쨌든 네. 그런 추억 보정을 할 얘기들인데 혹시 뭐그 당시에 좋아했던 가수? 그 당시 진짜, 아, 제가 그때는 거의 뭐 음악의 M자도 몰랐기 때문에, 뮤직의 M자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좋아했던 가수를 딱 보면 저는 그 지금은 군대를 안 가서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당한 아, 그분 맞다. 스티븐 그분, 유. 스티븐 유. 예, 저그전그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녀석.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녀석. 그 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이라고 하죠, 그냥. 근데 그분은 진짜 그냥 퍼포먼스니 뭐 이런 것만 하면 역대 지금까지도 역대급 가수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 뭔가 가위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아 확실히 그때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아 많은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 등을 돌린 거죠, 그런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빼놓고는 좀 힘들죠 확실히 남자 같은 경우에 진짜 네 군대를 빼놓고는 아예 뭘할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진짜 이런 거 말고는 뭐 정말 뭐 베이비복스라든지 SES, 핑클 이런 것도 전혀 아예 들어보신 거 없는 거야? S.E.S는 제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이제 제 누나가 그 S.E.S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려고 되게 멀리까지 막 같이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S.E.S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핑클은 TV에서 몇번 봤지만 뭔가 S.E.S를 더 집에서는 많이 들은 느낌? 저는 SES 하면은 제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 샀다고 하긴 그렇고 네. 두 번째 산 앨범일 거예요, 그게. 아, 네. SES OGB 아마 제가 두 번째로 산, 첫 번째 산 앨범이 샵그 4.5집 아. 네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네. 아, 그거. 그거 좋죠. 들어있는 앨범을 제일 처음 산 거고 이게 아마 두 번째 산 앨범인데 그거 진짜 CD 키스 엄청 많이 났어요, 지금 보면. 아, 그러면은 SES OG면은 그게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도 들어있고 네. Just a Feeling 아, 들어있고 달리기 곡 진짜 좋아했는데, 예전에. 뭐 그런 추억 보정 근데 진짜 할 얘기가 없나 봐요 진짜 추억 보정 아예 안 되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없는 게, 그, 요즘은 조금 인기가 좀 없는데, 그 예전에 한, 그 토토가 처음 할때 되게 인기 많았던 그, 강남이란 홍대 등지에 있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긴 클럽이죠, 거의. 근데 타겟층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는. 약간, 뭐한 30대, 40대? 거기를 제가 아는 그 형님들하고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갖고 막 노래가 나오는데 아니 노래는 솔직히 알겠어 유명한 노래가 나오니까 근데 그냥 아 뭔가 감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아 진짜 저한테 추억 보정이 좀 없구나 그런 아, 생각이 그러면 있어요 네 여기서 한첫 번째 할 거리는 맞추고, 그럼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건데, 그러면 이제 아이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그러면 지금 네 요즘 최근에 나온 아이돌들 중에 솔로 앨범이 나온 가수, 미니 앨범이든 싱글이든 네. 나왔던 거를 좀 살펴보면, 뭐 빅뱅이라든지 뭐 조금 성격은 약간 네. 다르지만 원더걸스, 원더걸스. 소녀시대, 샤이니, 뭐 되게 많잖아요. 많죠. 많은 것 중에 혹시 뭐, 아, 난이 솔로 앨범 되게 좋았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던 거 있나요? 진짜 좋았다. 글쎄요. 뭐 너무 뻔한 건가? 는 빼고, 너무 태연하고 뻔한 건 정은지 빼고요. 빼고, 어, 태연 아, 정은지 빼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시스타의 효린의 솔로 앨범, 그거 미니 앨범이었을 거예요. 네, 그거 그걸 되게 굉장히 들었어요. 뭐 그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고. 거기랑 아, 좀 이것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별로 못 느꼈는데 다시 들으니까 좀 느꼈던 게그 미나, 걸스데이 미나. 아. 네, 거기도 다시 들으니까 되게 아 이거 들만 하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의외라고 하면 안 그렇구나. 네. 전 빅뱅 전원, 그러니까 전 승리 빼고. 승리는 네, 좀 승리는 그렇죠. 빼고, 저는 뭐 GDN 탑이라든지, 그냥 GD만 넣은 것도 그렇고, 탑만 넣은 것도 있고, 태양만 GDN 넣은 탑. 것도 있고, 어. 저는 그러니까 빅뱅 멤버들이 한 네. 그 솔로 앨범들이 대부분 좋았어요. 심지어 저는 대성 그 대박. 트로트 너무 대박. 좋았어요. 진짜. 대박. 한때 그거 뭐 승리의 부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뭐 중요한 거 하기 전에 그 노래 듣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막 아, 그런 그렇구나. 식으로까지 했던 게전 대성 그 트로트. 승리는 저는 그때 처음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VVIP라고 아니요, 좀 그거 기억나. 있는데 저는 승리 첫 무대 그거 아니야? 그 크랩? 크랩? 그막 아 춤추면서 나온 거. 그게 아, VVIP 그게 VVIP.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뭐 노래는 솔직히 좀 약간 별로였긴 했는데 그냥 뭔가 그 이미지 자체는 되게 괜찮았어요. 아 뭔가 이미지는 잘 잡았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아이돌은 아닌데 네. 브라운 아이드가 사실 아이돌이라고 해야 될지 이분들을 아이들 아이돌이라고 해줘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은 약간 변질된 느낌이 있으니까 하긴, 그렇긴 하죠. 어쨌든 그럼 이 저는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개개인 거 중에 네. 전 미료께 되게 좋았어요. 아, 미류, 미료 맞다. 그 싱글이었을 거예요, 막 그. 근데 그분은 뭐 워낙 미니앨범 아니에요? 그분도? 싱글 아 싱글이. 싱글인지 저 조사를 죄송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말 미니앨범일 그대로 이거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기억 속에만 해서 네. 그냥 얘기로만 할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게요. 저는 미료 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그때 저한테 한번 얘기했던 게 네. 얘는 하펠츠로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좋다고 하펠트.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펠트, 아, 그거는, 그때 당시, 아, 괜찮았구나. 예, 네, 그것도 괜찮았고. 그, 뭐지? 24시간이 모자라. 선미. 선미도, 선미는 주위에서 그거 들으면은 노래 중독된다고. 그래갖고 들어봤는데 선미는 처음에는 아 뭐야 이랬는데 선미도 사실 다시 들어보니 괜찮네 이런 느낌이 뭐 지금 이런 아이돌들 들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몇 세대 한 3세대쯤 되나요? 요즘 지금이 아 어쨌든 지금 많이 됐죠. 최근에 아이돌들이 네. 이제 솔로 앨범 나온다고 한게 티파니도 예정되어 있고 네 태평이 예정돼 있죠. 샤이니의 종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될까요? 샤이니 종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나요? 네, 몇번 나왔어요. 한두 번? 이번이 거의 한세 번째인가 그럴 텐데. 이전에도 보면 워낙 그 샤이니 팬들이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샤이니에서 노래 잘 한다는 이제 친구들이 키, 뭐, 종현 이렇게 있으니까 가창력 같은 부분에서도 괜찮고, 곡도 잘 나오고 하니까 뭐 샤이니 종현 같은 경우에는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티파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티파니 그리고 소녀시대 팬들이 그래 소녀시대 팬들은 남성 팬들의 충성도보다는 사실 여성 팬들의 충성도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오프를 뛰었을 때도 어떤 가수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전문 용어 나왔다, 오프. 오프를 뛸 때도 딱 봤는데 사실 네. 그러니까 함성 자체는 워낙 남자들 목소리가 두껍고 함성 크니까 네. 주위에서 들으면 남자 목소리 더 많이 들리는데 항상 방송에서 들으면 이렇게 여자 목소리 더 크게 들리잖아 그. 그 높은 하이톤이기 때문에 하이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성 그게 많이 들리긴 하는데 막상 그게 오프에서 보잖아요. 네. 남자 팬들보다 여자 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도 봤어요, 저는. 아, 그 사람들 이렇게 있는 방송국에서 게. 모여 있는 거. 아. 물론 극성은 남자 팬들이 더 많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어, 그 소녀시대 차 지나간다 할때와 달려와 아. 가지고. 그거 체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아, 그 오프 때 추억 하면 또. 저는 소녀시대를 그때 같이 보면서 데뷔 무대를 본 친구들도 있고 지금 되게 잘 나가는데 되게 어쨌든 그렇죠. 간에 저는 소녀시대 티파니도 잘 되지 않을까 해. 아 진짜 티파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그 제시카도 또 솔로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근데 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시카 탈퇴한 건 아니죠? 탈퇴했죠. 탈퇴인 거예요? 아예 소속사가 달라요, 지금 아.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의 현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소속사에 들어가 있죠. 아, 저는 처음에 뭐 탈퇴는 아니고 뭐 그냥 8인 체제로 한다라고 어디서 기사를 봐서 아예 그 요새 그 보도 자료나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아예 그 소속사가 다른 데로 나와요. SM이 아니고. 아.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지금 아직 솔로 앨범 안 냈는데 얘는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애 있나? 아, 거기 뭐 당연히 저기죠. 그래서 마마무가 나와야죠, 마마무가. 마마무는 네명다 해도 돼요, 네명 다. 그렇게 할것 같은데. 펜싱.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휘인.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마마무를 들을 때네 명의 목소리가 너무 조화가 잘 맞아서 한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하기가 아직은 힘든 단계. 제가 들을 때는. 사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솔로보다는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팬심으로 이렇게 두명두명 쪼개져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라인이 있거든요. 두명두 명. 근데 뭐 지금 보면 대부분 아 이건 얘는 하면 참 좋았을 거야. 그리고 얘가 앨범이 친구만. 네. 나왔을 때뭐어얘안뭐 나올 만하네라고 했던 가수들은 다한거 같고 그래요? 거의 웬만해서는 다 솔로 앨범을 낸거 같고 네. 그 싱글이든 아니면 드라마 OST든 간에. 근데 지금 근래 나온 신인 그 근래 2년 정도 나온 신인들에선 뭔가 아직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드라마 OST 정도도 솔로로 한번 할 만한데 아직 특별히 국악을 나타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아직.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뭐 싱글은 나오긴 했는데 그니까 본인 그걸로 뭔가 미니 앨범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 루나. 아, 루나. 아, 루나 그렇네요. 안 나왔어요. 아, 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스에이 민. 아 미스에이 민도 있다. 아 미스에이 얼굴 보지 진짜 오래됐다. 지금 수지만 열심히 활동하니까. 미스에이 어디 갔어?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네. 해봤고, 이번에는 좀 테마곡 추천이랑 좀 비슷하죠? 네. 이거는 정말로 테마곡 추천과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나의 음악 인생을 바꾼 가수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강렬한 거였어요? 강렬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강렬한 거라면. 뭐, 첫 번째는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들었던 그 노래들이 처음에는 막, 댄스곡 위주의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유승준? 아까 스티븐 유해. 그것도 그렇고 뭐 아, 네. S.E.S.도 그렇고 네. 뭐 핑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로 좋아했던 거는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리메이크한 거 그때부터 좋아했기 네. 때문에 물론 나우도 되게 좋아했고 개미 두 마리 얘 개미 두 마리. 그거 다 합쳐서 다섯 아, 마리인 거 네. 그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네. 제 발라드 입문 앨범이 하나 있어요. 별의 12월 30일이라는 앨범인데. 아, 그거 되게 좋죠. 이게 저는 이 곡을 듣고 첫 번째로 팬이 된게 별이고 제대로 팬이 한게 별이고 네. 제 발라드를 이때부터 진짜 주구장창 듣게 된게별 때문에 좀 듣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좀 놀라웠던 좀 비하인드 스토리 이건 많이 알려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12월 30일 같은 경우에가 네. 그게 그거야 데모 녹음 버전 그대로 쓴 거야. 아, 그대로 그냥. 왜냐면 이거 원테이크로 끊어서 네. 원테이크였는지 아니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원테이크. 데모로 네. 한거 이거 그대로 써야 그냥 된다. 그대로. 다르게 녹음해봤고 더 최상으로 녹음해봤는데 이만큼이 안 나온다. 아, 이만큼이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 데모곡으로 그냥 썼다는 말도 있고. 오. 그건 처음 듣네요. 그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3번 트랙의 별의 자리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때부터 저는 사실 별이 발라드만 잘한다. 아 발라드를 잘한다. 네. 라는 인식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별 노래 많이 유명한 거 보면은 조금 발랄한 곡들도 되게 유명한 게 많잖아요. 뭐 네, 그렇죠. 최근에 발랄한 곡들. 권정열이라는 것도 있고 아.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시초가 된 노래. 그러니까 외모린이도 사실 약간 살짝 좀 외모르니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업의 정석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1집 앨범에서 별의 자리라는 곡이 네. 이렇게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네. 저는 싶은 노래. 아, 그럼 이제 제 차례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잘 이렇게 음악을 뭐 이렇게 듣는다거나 그런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누나가 되게 그쪽을 고등학교 때막 모던 락 이쪽을 되게 좋아해갖고 인디, 그때 당시 이제 인디 거의 좀 초창기 세대들 있잖아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든지 델리 스파이스. 갖고 저는 그거 듣고는 되게 찾아들었던 게 델리 스파이스의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 노래를 딱 듣고 아 이거 이 장르에 대해서 되게 뭔가 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많이 찾아서 들었었어요. 갖고 뭐 저는 처음에 델리 스파이스로 입문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언니네 이발관 쪽에 안착을 했고 뭐 요새는 뭐 데이브레이크도 되게 좋고 네. 데이브레이크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떤 요새 곡이요? 데이브레이크? 곡은 그 돌림 노래 있는데 아그 들었다 놨다라는 곡 되게 괜찮죠. 그것도 누구 다른 아이돌이랑 같이 피처링 해갖고 그러니까 듀엣으로 부른 버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추천을 해보게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팝,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들었긴 들었죠.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제외하고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팝도 찾아 듣게 된 앨범이 웨스트라이프의 4집 턴어라운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전에도 듣기는 들었죠. 이렇게 한곡한 곡씩. 근데 이때 이후로는 정말로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 가수 좋을 것 같다고 앨범 들어보던든지 이런 거 시작된 게 얘네들이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시기는 별 앨범 들었던 시기랑 이 웨스트라이프 들었던 시기랑은 되게 비슷한데, 이 친구가 웨스트라이프 팬인 거야. 그래서 친구 거 뺏어 들었다가 어? 뺏어 들었다가 좋다. 그래서 얘네 누구 부르? 야, 얘네 친구가 얘얘 몰라 이러니까 왜? 아 몰라 이러니까 얘 마이러브 부른 애들이야. 그래서, 진짜? 해서 그러면서 제가 팬이 됐거든요. 사실 네. 저 내한 공연도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뭐 학교 문제로도 가지도 못했고 아, 힘드네. 내한 그래서 뭐 가지도 못했고 최근에도 못 갔고 아, 가장 마지막 한 네. 것도 바빠서 가지 못했고 아쉽긴 한데 네. 이 저는 이 웨스트라이프의 턴어라운드라는 앨범이 저한테는 팝을 입문하게 된 물론 이분들은 거기 아일랜드 분들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 저에게 이 팝을 입문하게 된 분들이 웨스트라이프죠. 또 팝하니까 저는 이쪽 J-POP도 되게 좀 즐겨 듣는 편인데 몇곡 이렇게 일본에서 그 번안된 곡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었던 건 이제 박효신의 눈의 꽃이랑 그리고 포지션의 하루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두 곡이 다 이제 나카시마 미카의 곡인데 그래갖고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나카시마 미카 같은 경우는 좀 입문을 눈의 꽃으로 했고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일본에는 되게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전부터 이렇게 연예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지 그 리메이크 앨범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 토구나카 히데아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중년의 아저씨인데 되게 좀 잘생기긴 했어요. 그 아저씨가 보컬리스트라는 이름의 앨범을 되게 한 9개? 10개? 이렇게 넘게 냈는데, 그게 다 리메이크 앨범이에요. 그래갖고 그것도 좀 들으면서 J-POP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실 곡은? 저 같은 경우 추천해 줄 곡은요. 나카시마 미카의 1집 앨범에 있는 스타스라는 곡인데요. 타이틀곡이고요. 이걸로 나카시마 미카는 처음에 데뷔를 해서 그해 신인상을 대부분 휩쓸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락이라는 거랑 하드펑크, 펑크 이쪽을 되게 많이 듣게 된 경우가 저는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는 도중에 누가 이제 이걸 BGM으로 튼 거예요, 이 노래를. 선포리원의 스틸 웨이팅이라는 곡. 이 곡을 딱 듣고 아, 난 내가 좋아한 나 꽂혔군요. 락도 난참 좋아하는구나. 꽂혔구나. 그래가지고 다 들어봤는데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스틸 웨이팅이라는 곡이 들어있는 앨범을 처음에 들어봤는데 This look infected. 아, 영어야, 씨. 저렴한 발음. 이거를 처음 들었는데, 이거 앨범 자체가 명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곡 중에 미스터 암스테르담이라는 곡이랑 더 헬송? 이런 곡들도 되게 좋고, 또 다른 앨범을 좀 찾아보자면 네. 언더클래스 히어로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머치 오브 더 녹스라는 곡들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혹시 락을 또 들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네. 좀이 친구 이 분들을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거는 가사가 좀 세요. 많이 세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느낌으로 세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욕 아, 이전과 그 욕이요? 전 그런 정도까지 갈 그러니까 나라 비판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아, 되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미국 아티스트죠? 얘네는 아, 캐나다예요? 캐나다 출신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되게 그런 사회 뭐라고 사회 비판적? 비판적인 게 되게 그런 세서 그러니까 메시지. 가사가 되게 세고 네. 제목도 보면 더 헬송 이런 거에서 헬송. 느껴지잖아요. 뭔가 헬, 뭐가 막 그리고 느껴지는데. 최근엔 아니었구나. 근데 뭐 이런 제목도 있어요. 킬 제시카. 뭐 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조금 가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네. 주의해서 아. 들으시는 것도 들으셔야 할것 같아요. 이건. 영화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또 네.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마지막인데, 저도 예전에는 좀 듣지 않았던 장르, 그러니까 시끄럽다? 뭐 저런 걸 듣지? 해서 했던 게 일렉트로니카 장르가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듣게 된 거는 예전에 그 펜타포트를 그 SBS에서 중계해뒀던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한 2009년? 뭐 이때쯤인데 거기에 그 영국에 이렇게 두명 그룹인데 그 케미컬 브라더스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일렉트로니카 그룹이 와서 이렇게 일렉트로닉 공연하면서 이제 뒤에 네온 사인이랑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락 페스티벌에 뭔가 일렉트로니카가 온다니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올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일렉트로니카 그룹을 다른 것도 찾아보긴 했는데 뭐 다프트 펑크라든지 또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프트 펑크는 좀 별로고 여기 이제 케미컬 브라더스만 파는 걸로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 장르는 진짜 저는 아예 문외한이라 일렉트로니카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한곡 추천해드리면은 케미컬 브라더스 이제 We Are the Night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인 Do It Again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시면은 되게 되게 뮤직비디오도 되게 딱딱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저를 바뀌게 했던 가수인데 네. 제이리빗이에요. 아, 제이비. 근데 이게 노래 때문에 바뀌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제 노래를 들었을 때 요즘 넌 마리아라는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좋다. 네. 그리고 다 찾아보고 듣고 하다가 이제 얘네가 유튜브도 한다는 거를 아,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보다가 그 커버곡인데 맞아요. 김동률의 점프라는 곡을 딱 보고 제가 피아노를 그만뒀던 피아노를 다시 잡게. 잡게 한 곡이 점프라는 곡이거든요. 그때 정다운 씨라고 해야 되나요? 누나라고 해야 되는지 씨라고 합시다. 했던 그분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옛날에 피아노 쳤던 거를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 2년 동안 다시 피아노를 레슨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준 분들이죠. 네. 제이레빗이. 근데 정작 함정은 제가 제이레빗 노래를 칠줄 아는 건 한국밖에 없고 네? 그렇군요. 한국밖에 없고 다 치고 싶었는데 네. 워낙 곡들이 어렵기도 하고 아,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기술이 되게 아, 화려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 엄청 치는 거 보면. 뭐 제이레빗은 사실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는 곡이기도 하고 그뭐 아까 점프 얘기했던 것도 그 커버곡으로 되게 좋고 제일 유명한 네. 거죠, 선수가. 혹시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다른 거 있을까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박정현의 달아요를 커버를 한 곡도 좋고 그렇구나. 네. 이 집에 그냥 네. 자기들이 불렀던 곡을 커버라고 하지 않죠. 그냥 영상을 올린 건데 네. 해피 띵스 그때 저기 해피띵스. 한번 그 시험 끝나 그때 그 아, 맞다, 맞다. 시험 그때 끝나고 들으면 좋을 노래들.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보기 전에 저는 보기 네, 전에 전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에서 추천해드렸는데 그건 네. 영상으로 보면 더 귀엽다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런 곡들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의 화이트 그것도 커버곡으로 네. 괜찮았고 다비치 곡이죠? 아니 아닌가? 그거 리메이크잖아요 리메이크. 다비 아, 맞다. 리메이크지. 네. 핑클 노래 그 다음에 이것도 자체 곡인데 예.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제이랩스 인사라는 곡까지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오, 추천곡이 역시 많군요. 팬이다 보니까. 저 한국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잡담을 좀 해봤는데 세 가지. 네, 세 가지 주제로. 근데 뭐 다음 주는 말 그대로 다시 만난 앨범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그 다시도 준비 잘 해서 다시 만난 앨범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잡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네, 그냥 토크? 잡담이죠? 토크? 토크? 토크? 토크 이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진행으로 돌아와서 오늘 뭐 어떻게 약간 바꿔서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진행까지 해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원래 진행하는 게더 편해서 이럴 수가. 그냥 이렇게 할까요? 다음에도?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항상 그러고 있죠. 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해야죠. 네, 다시 돌아가야죠. 다음 주부터는. 네.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한 5화가 끝이 났네요.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뭐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니 너의 음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빵 댓글에다가 자기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추천곡이라든지 뭐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한 사연 아니면 혹은 뭐 이런 이게 테마곡 추천에 어울리는 그런 테마들 이런 거 그런 있으면 혹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아이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이디어군요. 여기까지 진행의 엄간식. 신명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